잘 지내냐? 당신들이 랩처럼 잘할 수가 없어. 문제는 언어는 같지만 개념이 달라서 대화는 하지만 서로 괴롭게 짝이 없어. 신뢰는 동의해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고 안 되냐고 증명할 방법도 없어. 자리가 적절하고 원하고 나는 하죠. 가슴이 주도받는 질서 그 역할 수도 없어. 당신들 기준처럼 잘할 수가 없어. 문제는 생각은 같지만 해석이 달라서 대화는 하지만 그 어떤 합의도 없어. 슬픔은 내 안에 결과에 따라서 많은 상처를 입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가 없어. 자리가 적절하고 원하고 나는 하죠. 당신이 주도받는 질서 그 역할 수도 없어. 대화하고 만족하지 않아.